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성과적으로 끝난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신문 자부드라 제19호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사진을 모시고 수령님을 축하합니다. 조태희의 성스러운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책임주필의 글을 특집했습니다. 글은 영생불멸의 조체 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김정은 동지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지적했습니다.